Wazoo. 17 right here.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. 꼬일대로 꼬인 일들 주머니에 보낸 줄. Yeah. 흰 티에 뭐 묻을 때 교통 카드 잔고가 없을 때. Yeah.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빅마트. 나한테만 일어나시고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이거 왜 지나다 싶으면 이리 이리 이리 모여다. Yeah.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착착착착. 이때다 싶으면 쳐 박수 착착착착. 저기 저기 이래 어제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얘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김, 수와무,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 가짜 동방사 야야야. 그럴 때가 있잖아. 나 내게 작아지는 기분 말야.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놓치면 버거 있잖아. 나 나한테만 일어나 싶고 고민의 꺼리꺼리를 물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착착착착. 이때다 싶으면 쳐봐.